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오늘 저녁 뭐 먹지 시간입니다. 12월이 시작되고 이젠 제법 추워진 날씨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펑펑 내리던 눈도 금세 녹아버려 이젠 겨울의 매서운 바람만 남게 됐습니다. 덩달아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쌀쌀해졌을 것 같은데요. 매일 저녁 제가 시린 여러분의 마음을 늘 데워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라디오랍니다. 개강을 주제로 한 주 동안 맛있는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 음식을 추천해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저녁 메뉴와 함께 1년 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금은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테지만 이 기회에 여러분도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효의 민들레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여러분은 2024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새내기였던 전 처음 맞이했던 대학생활이 너무나 풋풋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의 처음을 응원해줬던 많은 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동기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어색한 분위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3월의 봄이 얼마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젠 실없는 농담에도 꺄르르 웃으며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내게 됐답니다. 공강 시간에 과방에 모여 수다를 떨고 날씨 좋은 날엔 대운동장을 돌며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던 순간들이 아직도 눈에 선명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렵기만 했던 대학 생활에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줬던 것은 동기들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이지 않았을까요? 그 힘나는 응원 덕분에 지금 여러분께 라디오도 전해드릴 수 있는 거랍니다. 또 방송국이란 새로운 장소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도 빼놓을 수 없죠. 밤새 영상을 만들며 고생한 우리 채령이, 늘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일상 얘기를 나누던 세연 선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 라디오의 비타민이었던 준영 선배까지, 이 중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께 맛있는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방송국의 든든한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동기들은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존재들이랍니다. 그리고 전 이 모든 분들의 응원 덕분에 무탈하게 1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순간 함께해.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치킨입니다. 사실 이 메뉴는 제가 라디오에서 추천해드렸던 첫 번째 음식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치킨만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언제나 맛있는 음식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해야 하니 조금은 투박하지만 대중적인 메뉴가 좋을 것 같아 추천해드려요. 여러분은 평소 고마운 분들께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시나요? 사실 전 낯간지러워서 그런지 고맙다는 말을 잘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럼에도 우리가 고마운 분들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모두 각자의 바쁜 인생을 살아내다 보면 타인에 대한 감사함을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날 위해 조그마한 선처를 베풀어준다는 것은 꽤나 고마운 일이랍니다. 전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라는 말을 별로 믿지 않는데요. 삶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나 자신도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관계들을 지켜내기 위해선 솔직한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고마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돼주니까요. 오늘이 조금은 지친 하루였다면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봅시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피어난 온기는 추운 겨울 따뜻한 난로가 돼줄 거예요.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안녕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타 겨울 내린 눈 1년 네 번 또 다시 봄 정 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Began the happy this in a happy end Wisdom sick be your touches and moon and moonsiga 철없이 철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리야 철그런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oh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마침내 심오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절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전 세상 난 또 내 영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술을 맞고 내 안에 분노 과거에 묻고 For life 외로운 외로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마저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라디오도 진짜 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을 끝으로 캠퍼스 곳곳에 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기회가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은 찾아오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께 위로가 됐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라디오를 하는 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몇 분 남지 않은 올해의 라디오이자 마지막 저의 목소리이니 전하고 싶은 말을 몽땅 전해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달 후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텐데요. 우리의 시작이 두려움보단 설렘으로 가득하길 그리고 그 설렘은 곧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끔은 풀리지 않는 하루에 너무 지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길 응원할게요. 모두의 빛나는 미래를 바라며 마지막 오늘 저녁 뭐 먹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PD 정승은, 엔지니어 윤세연,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다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HUBS